초계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초계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중순을 향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도 오하니 벌써 첫 주가 지나갔죠. 그러고 보니 올 연말이 불과 4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놓은 건 없는데 올해도 지나간다 생각하니 찹찹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이맘때면 노벨상 발표 후 이런저런 뒷얘기도 들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밥 딜런으로 돌아가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절 이 밥 딜런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풍파가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차분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10월 하순에 방송하려고 했던 음악으로 살펴보는 락의 역사도 사실 밥 딜런의 순서였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잠정 보류도 했던 거고요. 대충 밥 딜런 편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한 1, 2주 정도쯤이면은 락의 역사 밥 딜런 편도 제대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추억의 골든 팝스 오늘 첫 노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의 If Not For You로 시작해봅니다. 딜런의 노벨상 수상은 대환영이지만은 암만 생각해봐도 말입니다. 노래는 정말 못하는 것 같은데 한치 대중의 호감도 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 워낙 인구도 많고 거기다 문화생활의 참여 빈도가 우리나라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또 이를 토대로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보니 이런 어설픈 가창력을 가진 가수도 인정받고 급기야는 노벨문학상도 수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나중에 음악으로 살펴보는 락의 역사 밥 딜런 편에서 언급하려 했는데 노래 들으면서 도저히 참지 못해 한마디 이렇게 밥 딜런을 정의합니다. 밥 딜런이 부르면은 노래는 그냥 죽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이 노래 If Not For You 한번 다른 가수가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참 좋은 노래인데 말입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 제끼는 거라고 밥 딜런을 핀잔 줍니다. 밥 딜런 씨, 나중에 밥 딜런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때까지 노벨상 수상 연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사랑 싸움에 지쳤다고 럭키 마네트가 절규합니다. Tired of Towing the Line.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하는 이른바 막가파 사랑 그건 아니옵시다라고 럭키 마네트가 알려줍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We'll be right back. 79년 히트곡 Tired of Towing the Line, 한마디로 지쳐버린 사랑,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네요. 60년대 록스타 자니 버네트의 아들 로키 버네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79년 하니까 불현듯 79년도에 국내에서 가장 히트한 팝송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인터넷 서핑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정리해보니까 빌리지 피플의 YMCA와 또 징기스칸이라는 팝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곡이 아니었나 하네요. 또 이 두 곡은 공교롭게도 조경환 씨에 의해 번안되어서 가요로도 연말 탑10에 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었죠. 팝송은 그래도 어느 곡이 제일 히트했다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국내 가요는 누구나 이 노래가 아마 1979년도에 가장 히트한 곡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포크풍인데 이제는 오히려 트로트 계열로 정형화되는 것 같습니다. 심수봉 씨입니다. 그때 그 사람. 79년도에 심수봉 씨가 명지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노래 그때 그 사람이 79년 최대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는 11.6 사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당시 보도 통제로 언론에서는 그때 그 사람으로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여성 연예인 두 명이 누구인지 암시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10월 26일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요? 자, 노래 나갑니다. 조지 해리슨입니다. All Those Years Ago입니다. while they cheated you like a dog. And you were the one who had made it so clear. All of years ago, talking all about how to give, they don't act with much honesty. 10월 26일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토요일, 저는 지금도 어렴풋이 그때 그 기억이 조금은 나는데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쫙 가라앉았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한 일주일간 추모 음악과 영상으로 꾸며져 가뜩이나 그 텔레비를 안 보지만은 그래도 더더욱 심심했던 그때였는데, 그래도 AFK에는 그런대로 정상적인 방송을 편성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고 듣던 기억도 좀 납니다. 그 주에 공교롭게도 빌보드 인기 차트 1위에 경음악이 등극하여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 연주자 주목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35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 백음악으로 나오고 있죠. 허브 앨버트입니다. Rise.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 연주곡 라이즈가 원곡은 7분 30초짜리인데 이게 싱글 커트 되면서 한 4분 정도짜리로 커트해가지고 그 나와 발매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조금 커트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제 생각은 매월 소개하려고 했는데 다시 듣기로 들어보니 매주라고 제가 멘트했더라고요. 참 늙어가니 머리와 말이 따로 놉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지난달 소개해드린 노래 기억나십니까? 체인즈 스모커의 크루즈라는 그런 곡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몇 주째 1위를 롱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댄스풍의 클럽송인데 그래서 더더욱 요즘 노래에는 정감이 안 가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 노래 자체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노래가 히트했는지 말이죠. 미국 팝 시장은 금주에 새로운 음반을 발표한 그린데이와 롤라 존스가 첫 주에 앨범 차트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들의 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의 노래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롤라 존스의 새 앨범 데이브레이크에서 첫 싱글 발매된 곡입니다. 캐리온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이 방송 때문에 처음 들어봤는데 역시 롤라 존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Were you the one? Let's just forget, leave it behind, and carry on. Let's just forget, leave it behind, and carry on. TRIO의 기도였습니다. 한 3, 4년 전인가요? 국내에 한동안 인문학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난간을 극복하는 처방전으로 철학서적이 봇물 터지듯 출판된 적도 있었죠. 그때 일본의 한 철학가의 서적도 출판이 되어 제가 그걸 사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가 철학자 하이네거를 빌어 죽음, 인생의 난간 등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간, 사건, 그리고 나의 유한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머리 아프죠. 말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난간도 나이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이라는 건데요.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더라도 그것도 행복하게 받아들이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철학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이 난간 등에 봉착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 용기도 갖고 위안도 하고 납니다.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어느 청취자분께서 그런 음악 한 곡 부탁한다 해서 한 말씀 주제넘게 해봤습니다. 각설하고 그럴 때 제가 듣는 음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셰퍼슨 스타쉬입니다. Count on me. 음악으로 살펴보는 영화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1987년도 연말에 개봉돼 한때 선글라스 끼고 항공잠바 입고 다니는 게 유행했을 정도로 인기를 얻은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입니다. 탐 크루즈가 여성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면 남성분들은 캐리 맥길리스의 요염한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던 영화이기도 했죠. 이 영화는 예비 시사회에서 둘 사이의 로맨스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부랴부랴 엘리베이터 러브신을 추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앨범 또한 큰 인기를 얻었는데 테마송 데인저 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알리오 스피드 웨건이 녹음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케니 로긴스로 낙점됐다고 합니다. Hideaway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이 영화를 아트스콜에게 헌정한다는 자막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턴트 파일럿이었는데 이 영화 촬영 시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트스콜이었고요. 이 영화는 예상대로 큰 흥행 실적을 올려 그의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해 미 해군 파일럿에 지원하는 젊은이가 무려 500% 이상 증가했다고도 합니다. 영화 도입부가 사운드 트랙 앨범에는 없는데 이 음악이 조금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70, 80년대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노래인 것 같은데 많은 가수들이 그들만의 버전으로 앨범에 녹음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미국인들이 70, 80년대 아주 좋아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홀앤호트 음성으로 You Lost That Loving Feeling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또한 재밌는 일화는 영화에서 F-14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한 번 이륙할 때마다 만 달러씩 미 해군에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도 많이 그 비용이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또 그 미사일을 영화에서 두 번 발사를 하게 되죠. 이 미사일 발사 비용은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토니 스콧이었죠. 이 토니 스콧은 이 거장 그 리들리 스코트의 그 동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죠. 리들리 스코트 하면은 에얼리언, 블레이드 러너, 또 그래디에이터의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이 토니 스콧은 이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 라스트 보이 스카웃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그 형에게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사실 몇 년 전인가요? 이분이 타계했다는 그런 그 비보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12년경에 타계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노래 오늘 마지막 곡 Take My Breath Away와 함께 오늘의 영화 음악은 탑건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너무나도. 아, 노래 아주 좋죠. 요즘은 왜 이런 노래들이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현 씨입니다. 미련.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떠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에 보고 가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여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가을 높은 곳에 내 사연을 전해볼까나 기약한 날 우리 없는데 지나간 날 그리워하네 먼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밥 딜런의 노벨상 수상과 1979년 이맘때를 생각하면서 진행한 초의 골든팝스, 오늘도 어김없이 작별을 할 시간입니다. 마음 같아선 한 두세 시간 계속하고 싶습니다만은 체력이 따라가질 못해 오늘은 여기서 그만 줄이고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9시가 돼도 한밤중을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피로가 가중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오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광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h, Those days are gone.